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요 물레타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민요 물레타령은 지난날 우리 여성들이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던 러동 민요입니다. 물레질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진행되던 여성들의 중요한 노동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민요 물레타령도 거의 모든 지방에 퍼졌으며 매개 작품에는 다 자기 지방의 고유한 정서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레야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남의 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이렇게 시작되는 물레타령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지난날 여성들의 심리적 고충과 봉건 사회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요의 선율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로 다른 후렴구가 교체되면서 종수적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머리 장단이 기초하고 있는 민요의 선율은 깊은 사색과 졸졸하면서도 애절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민요는 오늘날에 와서 가야금 곡으로도 편곡되어 논리 불리워졌으며 제6차, 제7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빙빙 돌아라 남의 다음은 민요 모란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민요인 창부타령을 효은시대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개작한 민요입니다. 조령출 작사 김관보 편곡인 민요 모란봉은 주체 46 1957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예로부터 명승지로 소문난 모란봉과 나날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되어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요는 혁명의 수도를 이강산 좋은 곳에 두고 있는 우리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민들의 낙천적인 생활 정서, 민족적 긍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밝고 류창한 민족적인 선율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고에서 길게 끌어주는 못들어진 선율로 시작되는 민요의 곡전은 아름다운 굴림새들을 삽입한 깊은 소정의 선율과 소사적인 내용을 펼쳐보이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 등이 호상 조화를 이루면서 환희와 낭만으로 들끓는 우리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를 자랑하는 우리민들의 격동된 감정을 실감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적 미감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오늘 우리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